payım. Unutma apucima, demando apuda o. Kogel durayo, hansım kodoyo. Oçapi urinin ije, heyojoya hal kosu. Sarangın kırın ko, uğrenin marayo. Kibuge manna. 슬프게 헤어져 그런 줄 알면서 우리 사랑 한 모습 온다고 사랑이 다시 찾아줄까요? 고개를 들어요 한숨을 거두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할 것을 사랑 그 그런 곳 후회는 말아요 기쁘게 만나 슬프게 헤어져 그런 줄 알면서 사랑한 것을 온다고 사랑이 다시 찾아줄까요?